꿈을 접었어. 눈을 감고 누운 뒤 어디든 날 맡기지. 잔잔한 리듬에 타 좋았다. 난 마르지 않는 감정들만 골라 흘러봐. All around with you baby. 너로 나는 다 길어지마. 빠져들어 나도 조금씩 한참을 헤매었던 맘 외딴 섬에 홀로 머물다 나를 깨운 오션. Over and over 난 너에게 잠겨. Cause I'm drowning in the ocean of your heart. 내 안에서 꿈을 꿔. 파도 치는 pressure 어디로 더 fresher we go. 넌 내 맘에 들어온 lotion. Notion, 넌 내 맘에 들어온 예상 못해서 이토록 빠질 줄 알 mistakes. My heart is beating, I'm feeling, I feel it. 점점 커져 멈출 수가 없어. For real. Over and over 난 너에게 잠겨. Ocean, ocean, ocean, 날 채우는 ocean.